Hobbs News.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개표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개표 당일인 6월 1일 철야 근무가 가능하며 특정 정당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며 개표 사무원으로 신청한 후에는 사직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2년 제4차 용역 연구개발과제 주관 연구기관 공모를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총 5개의 과제이며 3개의 세부 사업으로 나뉘어집니다. 신청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연구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숲 디뮤지엄에서 한양대학교 학생 특별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프로모션은 전시회 어쨌든 사랑 로맨틱 데이스에 적용되며 한양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시회 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2일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포털이 가짜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이 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위원회는 중립적인 외부 기관으로 구성되며 이는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닌 법적인 차원에서 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포털 뉴스의 아웃링크, 즉 제목을 클릭할 시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뉴스를 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육군 부대에서 아픈 병사에게 행군을 강요하면서 음주회식한 간부들은 행군에서 열애됐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제보자는 부대 측이 혹한기 전술훈련 때 환자들을 40km 행군에 억지로 참여시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행군 시작 전 간부들이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막사로 돌아왔고 행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이 신속 대응 사단 측은 해당 간부들에게 엄중 경고했으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와 일본의 미사일을 감시하기 위해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일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산둥성 지역, 산 정상에 설치한 레이더가 북한, 한국, 일본으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을 감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근거로 이번에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새 레이더가 한국, 북한, 일본 등을 감시할 수 있는 방향인 동북쪽으로 향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산둥성 이외에도 저장성과 헤이룽장성에도 같은 레이더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이선우, 기술의 임지연, 담당의 박선민이었습니다.